바라다 본다. 소리금 내 살에 젖은 파도는 눈물인 듯이 끼워간다. 이만해 잠잔다. 마음은 물결처럼 흘러만 간다. 저 바다에 누워 외로운 물새 될까. 물살의 깊은 속을 항구는 알까. 저 바다에 누워 외로운 물새 될까. 띠띠리리 띠띠비디비디 띠띠띠띠리 띠띠띠띠리 Did it.